영국 선군정치연구협회가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에 진정한 인민의 조국 이런 제목으로 백두산 절세위인들의 손길 아래 우리 공화국이 참다운 인민의 국가로 강화 발전된 데 대해 전하는 글을 올렸습니다.